광명성절 경축 제1초선인 예술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 대양의 품으로 아 가고파가 14일 평양대곡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술단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만년 높이 모시고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애족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총련 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은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